오늘 11시 충청, 충청. 충청? 자, 새누리 석권 끝. 아니, 딱 충청 딱 두 개 하기로 했잖아요. 뭐야? 이인재, 이해찬. 아, 보죠, 뭐. 이인재. 논산. 논산의 아들. 예. 도대체 몇 선이야, 씨, 논산에서. 논산이 충청 북도인가요? 충청 남도인가요? 충남 논산이 충남 논산. 충남 논산이지? 어, 충남. 아, 저기는 동서로 가려는데 남도 북도로 하니까 헷갈려. 그게 약간 북쪽이에요, 충북이.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예, 피닉제. 예, 피닉제. 외선인가요? 논산 계룡 오른쪽으로 논산. 좀. 예. 오른쪽. 8회 여덟 번 출마를 했는데. 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출마 기록 한번 보죠. 이인재 클릭. 네. 네. 그 이인재 후보한테 궁금한 건 그거밖에 없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아닌데. 아, 딱 한 번 있네. 네. 대선 때. 아, 대선을 떨어요. 대선. 대선 외에는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 15대 대선, 17대 대선. 어, 그러니까 두 번 대선에 떨어진 건 다당선이네. 아, 승률 좋다. 클릭제. 이건 진짜 누구도. 논산의 그 저 어찌나 이 저 지역. 국 관리를 잘하는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논산. 그 경기도지사도 했고 저기 뭐야 그 안양시 저기 뭐야 지금 이석현 의원 했던데 거기서 안양시 그때는 갑 갑을이었는데 안양시 갑구에서 처음 국회를 했죠. 이석현을 떨어뜨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저 피닉제 피닉제 하면서 그 정치 짤방도 그렇고 어, 온갖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지만. 사실 출신은 저 YS 때 그 노동부장 그 저기 또 노동 그쪽을 네, 했고 그거 그 잘해서 저 경기도지사 할 때 인기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 뭐죠? 청문회 스타들 스타로 출범했죠. 그러니까 저 노무현하고 같이 그 인권 변호사 아니, 노동 변호사인가? 아무튼 그쪽 출신 아닌가? 그러니까 그 민주투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노무현의 그 뒷담화를 보면은 고생은 그때부터도 얍삽했다 이거. 아니. 자기가 막 준비해갖고 이것저것 해놓으면은 자기 놀다가 와갖고 어 이거 뭐지 하고 그 기자들 볼 때만 살짝 이렇게 딱 터해갖고 와 저 새끼 진짜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뒤에 가고 기자랑 그렇죠. 쇼 붙이면서 이렇게 자기 공로로 그렇지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양아치도 유명하고 이것도 유명해요. 기자실에 와서 바둑 매니아랍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에도 와서 기자들이랑 시간 날 때 바둑을 두는데. 아 역시 정치구나 정치인이구나라고 했는데 승부욕이 어마어마해서 자기가 이기면 이기는 판이다 끝까지 하고 자기다 지는 판이다 스케줄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냥 엎어버리고 간대요. 그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보통 보잖아 그러면 조훈현이라든지 이런 프로 기사들이 이제 이런 그 정치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기후회 같은 거 항상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바둑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가 가끔 이제 담연기나 이렇게 더 주잖아. 그럼 프로 기사들은 이렇게 피닉제라든지 뭐 원유철 뭐 이렇게 바둑 좋아하는 기사들하고 바둑 한번 더 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두 집 져줘. 넉 점 깔고. 그래서 아 그럼 넉 점에 두 집 정도 이겼으면은 어휴 오단 아마 오단. 대부분 다 아마 오단. 그래서 다 아마 오단. 그렇게 져주는 건데. 져주고 난 다음에 인증을 해주지. 프로 기사가 한번 더 준 다음에 그 프로급 되면 딱 맞춰 두 점 져주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봐갖고 저 사람이 조훈현 이게 프로 기사들이 정치인과 기업인을 이긴 적을 못 봤어. 그 원래 저 국회의원 그 바둑 협회 들어가서 그 연수생 해가지고 바둑 배우면 정치인한테 두 점 져주는 법 강의 코스가 있는 것 같아. 두 점 석 점씩 져줘. 그래갖고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정치인들도 왜 우리는 딱 두 점씩만 이기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법도 아, 한데 할 법도 한데 그걸 더 캐다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안 깨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 LG배라든지 뭐 무슨 배 뭐 이런 거 하잖아. 유치를 하면은 농심배 뭐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념해서 그 주최자 이렇게 약간 기념대국으로 해주거든. 그러면 그 회장은 항상 이겨. 모든 바둑.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 쓰는 맛이 나는 거지. 자, 또 이인재, 그 이인재 현직 의원을 봤고요. 여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 국민의당 구성모, 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무소속 이해찬 후보. 그 첫 번째 짚을 거는 그 이해찬 현직 의원, 그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이죠. 그 이해찬 현직 의원이 뜻밖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52년생이 52년생. 52년생이 63세에 불과합니다. 70도 안 됐어요. 느낌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어렸을 때부터 진짜 화려하게. 굉장히 빨리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저 저 그 어디 관악에서 저 책방 무슨 이름이 뭐였죠? 책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책방 하면서 어 총의를 여기 맺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미지로는 강성, 과격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많죠. 저기 PD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이해찬에 대한 이해찬 하면 느낌이 어떻게 듭니까? 세대적으로 조금 보면 좀 더 쉬운 것부터. 저 이해찬과 이회창을 구분을 하십니까? 구분합니다. 예, 그 이해찬 의원에 대한 이미지. 수능 때문에. 네. 아, 그래. 나 그 얘기를 그 이해찬 이해찬 세대라고. 이해찬 의원은 그 해찬들 세대. 그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요. 내가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되게 저하돼 있기 때문에 즉 밑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해찬 세대의 학력 저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팩트인가? 실제로 이렇게 학력이 저하됐나? 이해찬 세대 때? 난 모르겠어. 그 이해찬 그게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학업 부담이 너무 많다. 그때 이제 트렌드가 이제 교육 개혁 얘기하면서 애들 학습 부담은 줄여주고 그리고 저 특기자 전형 이런 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죠. 그리고 또 이해찬 하면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골프. 사실은 그 골프 신전. 근데 골프 그거는 그냥 뭐 그 까십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해찬의 그 교육개혁 정책은 김영삼 때 다 만들어진 거야.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거기서 다 세계화, 뭐 국제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스탠드드 한 그래서 미국식 어떤 입시제도 이걸 많이 하려고 그랬지. 그게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 정치인들이 칭송받는 거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뜻밖의 그 칭송과 비난도 운빨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비난과 칭송의 타겟이 항상 조금씩 빗나가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교육정책은 김영삼 때 만들어진 걸로 이해찬이 욕을 먹은 거고 이해찬이 단지 광고 드라이브를 건 거밖에 없고 반대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비난, 칭송도 마찬가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칭송을 막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다리가 맞아서. 근데 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은 한 번도 칭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아니, 들어서 근데 그 많은 교육부 총리 중에서 유난히 이해찬 더 심하게 욕을 먹으니까.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 뭐 학력 저하라는 문제 예를 들어서 문이과를 거의 없애고 또는 뭐 교차 지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미적분 모르는 애가 이공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입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솔직히 저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적분을 모르고 대학 들어가는 애 대부분이야. 대부분 원래 그걸 걔들은 그거 기본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교수 입장에서는 과거 예비고사 학력고사 시절에 그러니까 뭐 미적분 같은 잘하는 애들 봤다가 수능 세대 들어왔는데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러면 짜증이 나죠. 거기다 제가 느끼기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예찬 총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시에 수험생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추진한다. 그 얘기한 대로 심지어 이해찬 때 만들어진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걸 갖고서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총리, 교육 총리들은 반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반대인가? 그리고 약간 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견을 반영하진 않아. 좀 미루거나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 그리고 다시 또 쓱 내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찬 누가 뭐라고 막 하면 치워!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 태도의 문제 아니냐, 애티튜드의 문제, 애티튜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정치인을 비난하고 말고 이거 사실은 저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박영선 의원 비난받는 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와닿네. 예, 네. 그분이 어떤 일을 잘하거나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그 전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애티튜드의 문제가 훨씬 크게 다가온다. 네,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 이게 정치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그 애티튜드로 코어를 평가하는 게 옳은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내려가서 그 대화를 할 때도 친노패권 뭐 호남 홀대 이거 나 너무 억울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죠. 한명숙 이해찬 대표 때 뭘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사퇴하기 바빴잖아요. DJ 때 전략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친노 노무현 때부터 총리하고 그 다음에도 전략통 맡았는데 친노 그것 때문에 그 문재인 이번 대선 때 그 친노들이 다 그 백의종군 선언하고 그리고 이해찬도 뒤로 빠졌죠. 사퇴하고. 그런데 무슨 패권이 그런 패권이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문재인은 그런데 또 저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이해찬께서 이해찬 후보께서 뭘 많이 했대? 뒤에서 이제 그 친노들 소위 말하는 그 노빠들 공천이나 이런 데 주물럭주물럭 사실이 뭔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또 이해찬 쪽 사람한테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근데 이해찬은 억울하다 이거야. 일단 한명숙한테 그냥 이름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명숙 쪽에서 그 뭐야 그 한명숙 그때 이인영이라든지 뭐 백원호 백원호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 은수미 의원한테 갑자기 오게 된 게 야 이대 애들이 너무 많아. 너 이대 아니야.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한명숙의 그 뭐야 그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많이 들어갔고 또 걔네들이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오케이. 예. 뭐 그런 문제들 많이 있군요. 예. 그 이해찬 의원까지 알아봤고요. 뭐 누가 당선될지는 뭐 까봐야 하는 거고. 근데 억울하든 어쨌든 예. 아까 그 뭐 누구 박지원 그 저 아 박지원이 신기남 이런 것처럼 알겠어요. 억울하신데 지금 저 관악에서 중진 오래 하셨고 세종에서도 이제 그 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젊어. 그럼 63세면 젊구나. 젊어. 그래도 그게 뭐 문제야. 아니 꼭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뭐 저거 하나 당직을 맡으셔도 되고 원로로서 뭐 하시죠. 정치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부당한 비난을 받아도 그것 또한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대중이 실수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케이. 그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래서 정치를 못해. 난 억울해서 뒤져. 그러면은 방송도 못할 수 있어. 방송? 응. 악플 막 받들리면 무지하게 억울해. 말만 이러지 사회생활 하는 거 봐. 안 그래. 내가 그걸 깜빡이잖아. 어. 막 억울한 누명을 막 쓰고 이래도 내가 그걸 뽑을 때 벌써 다 고려를 한 건데. 그래도 이제 뭐 피드백 광고가 붙고 막 돈으로 통장에 꼽히고 이러면 아이 욕해 주세요. 욕해 주세요. 막 이럴 거라고. 막 나가서 자기가 억울을 막 그러는 걸 그렇지. 자.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도 역시 참고 있는 거 보면 아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내가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아 11시나 넘었네. 아 지역구 네, 다 끝내고 비례도 한번 짧게 훑어보고 마무리하는 걸 합시다. 비례는 새누리에 한 명 대가 올라가서 예, 비례명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당별로 한번 쭉 훑어보면 되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 전체 아 당별로 오케이 당별로 봅시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정명 후보가 있어요. 예. 이분 한번 볼까요? 야, 이력 경력 리더십 강사 예. 육군사관학교 아니 공직선거는 없죠. 비례는 다 공직선거 전혀 없을 거예요. 저분 보면 육군 대령이고 예. 리더십 사관학교 대표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름이 이정명이죠. 이정명 리더십 사관학교 대표 예. 자기 이름을 딴 학교네요. 저분이 왜 됐냐면은 그것도 2번이면 남자 1 거의 그냥 남자 1번 1번 원탑이잖아. 왜 원탑이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 대령인데 저 사람이 장군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연이요? 저 사람이 그 전방 그쪽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지뢰가 터진 거야. 거기서 지뢰가 빵 터져갖고 그 후 그 뭐야 부하가 지뢰에 터져갖고 이제 넘어졌을 때 다쳤겠지. 예, 다쳤을 때 저분이 야 다른 애들 위험해 가지 마 하고서 자기가 딱 가다가 자기도 빵 하고 아~ 그 다리를 잘렸어. 절단. 예, 부하를 구하러 가다가 다리를 잘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잘리니까 다른 부하들이 올 거 아니야, 그지?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갈게, 나 혼자 간다. 딱 해갖고 혼자서 빠져나오고 그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다친 상태에서 끄집어 잡고 그래서 군인 정신이네 진짜 완전 군인 정신에 그걸로 나온 사람 예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중령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리를 잘렸으니까 예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름 명예 그걸 하기 위해서 대령으로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뭐야 그 사관학교 교수로 이렇게 해갖고 예편을 한 거지. 근데 뭐 물론 저분에 대한 디스는 아닌데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맞아. 제 군생활 경험 때문에 얻은 하나의 철칙 중에 하나인데 군대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 그 진위를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군대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짜 눈앞에서 진짜 그 포샵질 안 되어 있다는 인증 마크가 붙은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뭐 어떤 흔적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미담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반론 같은 건 거의 없더라고. 물론 그렇죠. 아, 그렇죠. 사람들이 반론 안 해요. 철원이었나? 군대에서 거기가 철원이었나? 아니 예전에 모르겠는데. 강제구 소령이라고 알죠. 아, 예. 강제구 소령 사건. 그 지금 교과서에 실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실상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때 현직에 있던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내 친구가 철원에 그 전방에 그 저 군대를 나왔는데 거기는 부대 안에 그 기념관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 북한과 이어지는 다리가 있는데 개울이 있고 거기로 실제로 간첩들이 무장 공비들이 이렇게 기어갖고 개울을 넘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경비를 쓰다가 그거 본 거지. 수류탄 투척하고 갈기고 작살을 크로메로 터뜨리고 작살을 했어. 그래갖고 한 명 잡고 다 도망간 거야. 그 무장 공비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잡아놓은 그 무기들하고 이제 노획품, 전리품들 그런 걸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수류탄을 던지면 개울에 있던 물이 터져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사로 그렸대요. 그러니까 가장 실제와 근접하게 사단장이 딱 너무 물 기둥이 너무 얕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지. 점점 커지는 그 거지. 강에서 이제 용이 승천하는 듯하게 이렇게 그렸더니 이제 사단장이 이렇게 오더니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니? 그래서 한 중간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세 번을 고쳤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죠 뭐. 아, 근데 또 누가 그래. 한 명을 한번 보자. 조금 올려갖고. 저기 저 문진국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총 배려, 노총 배정. 여기서 7번 같은 경우가. 아 최은혜 씨가 5번으로 들어갔네. 예. 아 저 인간. 저 신보라. 신보라. 아 신보라 하기 전에 최은혜 욕 좀 하자. 아이 개. 아 왜 욕을? 그러니까 내가 욕하자 그래서 그렇게 야. 좀 진짜 즉흥 즉물적으로 그렇게 욕하자니 0.3초에 그냥 자동으로 욕이 나오면 안 되지 생각을 좀 하고 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욕하자 그래도 직관적으로 개 이게 아니라 비판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레일을 사장하면서 이제 그 공기업 편하게 말아드시고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박근혜 딸랑이로서 정말 충실하게 노동자들을 박해한 개년 신보라는 이제 청년 비례 목수로 이게 그렇죠. 네. 배정이 됐죠. 33살이고 근데 유부녀예요. 이게 왜 중요해? 그 여태까지 우리 다루는 후보 결혼했다고 뭐 독신 여부 가린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왜 유부녀냐면은 남편이 지금 출마야. 남편도 의원 후보예요? 예. 총선 후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와이프는 당선됐네. 예. 그러니까 부부 국회의원이 탄생될지도 몰라. 그런데 어딥니까? 저 신보라가 이제 청년 대표로 해갖고 한데 저 이력이 뭡니까?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청년 고용협의회 위원. 근데 사실은 저런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막 한 두세 명 이렇게 같이 그렇죠. 뭐 그런 거 커플로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그 형이 남편의 형이 공청관리심사위원이야. 아, 그 문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신보라 청년 비례를 저기 누구야 그 더민주 같은 경우에 청년 비례가 문제가 있었잖아. 그 상대적으로 이게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직접적인 그건데 하나 조명 못 바꿔 말도 안 나오고 지금 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대 그지. 9번 전희경은 보지 않아도 예.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인 거 보니까 그렇죠. 그 궤변 이런 거 참 많이 했겠네요. 아니 많이 했겠네요. 이게 정확하게 본 게 지난번에 역사 교과서 거기에다가 완전 방탄마기로 온 몸을 던져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했던 분. 그러니까 안 공무를 봐도, 인정받았군요. 네,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자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저기 김승희. 민주당으로 한번 볼까? 더 없어요? 더, 아니 봐 뭐 시킬 번이면 뭐 보는데 뭐 한 20번까지는 봐줘야죠. 한 새누리당이면. 아 조훈현.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조훈현은 그 저 바둑을 그 유세하면서 바둑을 도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재능 기부고 이제 또 남진 가수 남진이 이거 노래한 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죠. 형평성에. 저 조훈현 후보가 저기 이제 공천 받으면서 그 공천 심사 위원장하고 한 두 집을 또 져줬나? 많이 져줬죠. 왜냐면은 저 조훈현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원유철이죠. 원유철이 기후의 회장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예. 국회에서 그때 그 기후회에서 한번 힘을 크게 써갖고 상징적이네. 아, 예, 예. 예. 이창호가 아니, 내려주세요. 예. 그 위에 있어. 아니 반대. 강효상. 16번 강효상. 강효상. TV조선 보도본부장, 예. 조선일보 편집국장. 예, 종편에 대한 예우죠. 그렇죠. 예. 예. 저런 사람들이 왜 비례대표 후보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종편이니까. 아니, 종편이고 뭐 우리나라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정동영도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왜 자꾸 정치를 하러 가? 언론이 왜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 MBC 앵커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신경민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웨스트윙에 보면 이제 그 대변인이라든지 그런 공보 라인에 그 어느 잡지나 매체에 미디어 매체에 편집장이나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공보 라인으로는 그런데 강효상 TV조선 보도본부장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출신인 강효상이 비례로 들어간다는 거는 저건 얼척 없는 거죠. 저건 뭐 보너스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박광온이라든지 또 저 그 신경민이라든지 이런 언론인들이 지금 더민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아, 여기 저 이호균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네. 최연애 가서 저 내가 잘생겼대? 아, 최 어디? 아 최연애는 더 까줘야 네, 되는데 최연애가 코레일 있을 때 네. 막 기능성공을 능멸했죠. 실제로 코레일에서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거 사고 크게 나요. 정규직을 안 뽑은 지가 벌써 몇 년, 뭐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거기 근무하시는 그 진짜 고참 드시는 분 직접 들었는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저 철도 바퀴 두들겨서 소리 듣는 거, 그 내부 금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퀴를 빼서 그 초음파로 조사하는 거죠. 그 장비까지 들고 가야 돼. 예전에는 기차 세워놓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망치 때려서 소리 들어가지고 의심 나는 것만 빼서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은 다 빼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엄청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배우려면 한 2-3년 걸린답니다. 일반인이 배우려면. 근데 비정규직한테는 아무도 안 가르친다는 거죠. 어째 금방 팔이 먹히는데 이런 사람 갈 건데 그걸 왜 가르치냐. 이 숙련공이 줄어드는 문제가 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단순직이라도 예. 오래된 연차의 능숙공들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명이 아. 몇십 명 일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야.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정규직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다 자동화돼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숙련도 차이는 거의 없어. 여기 이런 데는 좀 많고요. 생산라인은 그게 가능해요. 네, 근데 어쨌든 30년 근무한 사람들의 연봉 5천 넘는다고 귀족노조라고 했죠. 이래서 개년이라니까요. 명확한 결론입니다. 자, 저 더민주로 가보죠. 더민주로. 예, 이 정도 봤어요, 뭐. 예. 어우, 이제 막 엉덩이에 바지가 막 달라붙어서 죽겠네요. 네, 그 김종인이 그렇게 예. 그 저기 아껴서 데려왔다고 하죠. 김종인은 왜 그때 2번 했다가 17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14번. 근데 그건 DJ가 한 방법 네. 뭐 그런 건데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꼼수를 그걸 꼼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거 언론사 인터뷰에 명확하게 나갔어요. 사람들 그거 아무도 안 읽어.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기를 왜 김대중은 막번에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올려가지고 자기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김종인 당신은 왜 앞에다 꽂느냐 화를 낸 거지. 근데 김종인 나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는 그 공천 그 중앙위원회 그 걔네 그 사람들이 경영이나 한겨레만 봐. 네,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렇게 왜 2번 하고 그냥 까댄 거야. 거기 기자가 그러니까 어 이건 나쁜 건가 보네 하고 그냥 깐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막 도는 거지. 짜증이 나지. 저 4번 최운열. 예. 저 양반이 이제 4대강 그 찬성하고 뭐 그런 깔았는데 그 김종인 대표가 주머니에 넣고 관리하는 사람이랍니다. 어우 키가 굉장히 작은가 보죠. 그러니까 주머니 들어가나 보지. 뭐 저 저기 그 아주 가까운. 뭐 저 서강대학교 부총장이니까 서강 학파 그 서강 라인 그쪽이네. 김종인. 그래서 예. 이제 그 4대강 찬성자고 새누리에 꽂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이제 아 지금 이호균님이 저기 뭐야. 자동화 공정이라 하더라도 리페어 공간을 가면 차이가 많이 나. 아, 네, 바로 그거죠. 아, 일반적인 그렇죠.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처음에 리페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럼요. 얘기를 안 하고. 아, 그 자동화 공정 자체. 이호균 이 양반이 새누리고 일배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 저 그 이호균님 정치 수성하지. 뭔가 아는 사람이야. 뭔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냥 노빠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분 이분 그 뭔가. 와중에... 아니 이분 뭔가 기능장일 것 같아. 아, 기능장. 알고 봤더니 그냥 대목장이야. 자자그그 네. 그리고 그 청중 시청자를 놀리면 안 되겠지. 아 예예. 예. 알고 봤더니 기능장애야. 알았어. 자자자쭉좀 내려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절대 네. 농담입니다. 이철이. 이철이 당황했어. 이철이 시청자 놀리다가. 8번 이철이. 예. 아 이철이 저 사람 저기 왜 가 있는 거야 도대체? 꼭 비례죠. 아니 난 정치 평론가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야. 그 스포츠 중계 해설가가 갑자기 유니폼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지? 그 평론가라기보다는 평론가 평론가인데 평론가라기보다 이제 컨설턴트. 예 맞습니다.가 이제 저 자기 직접 그 코치가 이제 선수로 뛰는. 저 문미옥 후보는 저 포항공대 뭐 물리학과 박사네요. 물리학 박사께서 아, 물리학 예. 왜 정치를 하러 오셨는지. 자 우리 재윤경 예. 왜 박수를 쳐요? 아 제가 팬입니다. 왜 저 그... 내가 얘기해줄게. 팬하지 마. 왜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예. 정치인 팬하면 안 돼. 아니 정치인으로서 팬은 아니에요. 이제 뭐 정치 막 시작하고 비례인데 뭐. 근데 저 에듀머니 대표고 제가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고 오케이. 예. 와 진짜 예쁘세요. 왜? 얘는 지금 팬 뭐야? 이게 나는 알아. 뭐야? 올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아 그리고 저분이 ABC C그룹에 있어서 칸막이로 있어서 완전히 떨어질 줄 알아고 자기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제 그 중앙위에서 난리가 나면서 투표를 해갖고 당선권이 9번으로 넘어갑시다. 되신 분이죠. 네 넘어갑시다. 저분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죠. 그렇죠. 왜냐 그 채무를 불태워 주시는 그렇죠. 리버럴님 혀에 필러 맞은 듯 힘드시나 보다. 다들 발음이 세시는 듯. 우리 자 혀 운동 좀 하고 눈 좀 똑바로 뜨고. 아 저기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 아는데는 이철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넘어갑시다. 재윤경 저분 저 얘기는 해줘야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고금리. 예 그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사채 그리고 그러니까 광고 뭐 삼 금융권 이런 거 광고 너무 많이 하고 이재율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사채 어 그리고 빚쟁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수심이 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탈적 대출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그거 강력하게 마사오님이 좀 전문적 그래서 취재할 때 인터뷰 타고 그랬어요. 전문은 접니다. 진짜 이뻐요. 아니 형은 그걸 왜 감냐 배째면 되지 주이고 나는 거기 깊이 그 제도적으로 아는 거고 모랄 해줘 너는 떼먹는 전문가고 나랑은 다르지. 넘어갑시다. 예. 나중에 그 얘기 한번 합시다. 이상한 부심이 있어 그거에. 예. 넘어갑시다. 쭉쭉쭉쭉쭉. 자 이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민주당도 이제 위험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끝났네. 아 못 붙네. 저 15번 21번은 됐고 그다음 어어 22번 신기하다. 난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당선권 바깥에 비례대표에 자기 이름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나 같으면 챙겨서를 빼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랑 성함이 똑같아요. 박기영 씨가? 권혁자 기자. 자저 국민의당으로 가죠. 에휴 저기 저 박기영 씨 있죠. 예, 박기영 씨. 예. 마지막으로 예, 박기영. 박기영 23번. 예. 저기다 왜 이름을 넣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있죠. 이 직함을 듣고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IT? 그 노래 저 PC방? 저 DJ 때 PC방? 모르겠어요. 뭐죠? 황금박쥐. 아 바다 이야기. 아 씨. 황우석 때. 아. 그 황금박쥐의 박이 저분입니다. 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아~ 어, 국가적 그 순수과학 기술 지원 예산을 황우석에다가 들이붓는데 네. 이쪽한 사람이. 거기에 몰빵을 하셨군요. 그 진대재하고 그 김 누구죠 그때 그 교육 아니 저 과학부총리 아니, 과학기술 뭐 총리가 있었어요. 김병 그 그래서 황우석 김병 박 진 진대재 그러니까 황금박쥐 그렇게 그때 저분이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를 안 하셨죠. 김어준과 똑같네요. 김어준도 그거 왜 그 지금도 그렇게 믿을까? 자 가죠. 저 국민의당. 예,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아 이호균님이 IT 노예였군요. 아, IT 전문가구나. 예. 신용현, 오세정, 아. 박주현, 이상돈. 아 이상돈. 예, 이쪽 그냥 그 저. 이과 당직 이런 분위기였죠. 네, 네, 예, 예. 박 선수. 예. 그렇죠. 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 네, 더 좋은 것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 보면 이과 당직인데 이 당직도 다 안철수 라인으로 채워진. 그렇죠. 자, 다음. 정의당. 정의당 비례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저도 이 형의 그 우리 리버럴 형의 의견이 맞는 게 그때 이제 1번을 예? 그렇죠. 인천연합의 이정미 부대표가 아니라 아, 누구였죠? 그렇죠. 밑에 보면 있어요. 그, 밑에. 너 10번이 그 지역구로 나왔 지역구로 나왔던, 지역구로 나왔던. 그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분이 맞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평가에 전 동의를 하고 그리고 네. 이 형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 김종대가 무슨 군사 전문가야? 랑은 반대를 합니다. 그게 그 대중이 인식하는 게 영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 대중이 인식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근거를 이야기하자. 이게 이 우리 방송에서의 철칙이다. 자 권은지 씨, 김어준님이 정확히 뭘 잘못하신지 아시는 분. 그랬더니 밑에서 황우석 실드 쳤던 일. 음모론. 아,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그냥 꽤 차신 그 말씀이 계시네, 맞습니다. 김영. 예. 네. 청년 비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사오님, 김영?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청년 비례. 김영... 어떤 청년 비례? 청년 비례 뭘 얘기하는 거야? 청년 비례 뭘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청년 비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어떤 당의 청년 비례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청년 비례라는 그 저걸 그 청년 비례라는 제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려보세요. 내려. 지금 보면은 저분이 아. 청년 비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김영. 아 그래요? 예. 청년 비례는 그러니까 비례 대표 청년 비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 대표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정치인처럼 어떤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기는 힘든지만 그 국회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어떤 뭐 장애라든지 후회계층이라든지 뭐 직능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청년 비례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꾸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도 고령화되어 가고 초고령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대표할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이제 그 자기들 자체로 뚫고 일어나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청년 비례나 이런 걸 좀 넓혀줄 필요가 있죠.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내가 김강진 의원을 한번 인터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길게 한 건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청년 비례로 대표로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근데 이제 청년이라고 청년 정책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거 할 거라고는 사실 뭐 별로 없어. 실제로 없죠. 근데 물론 뭐 부분적으로 뭐 청년 뭐 이런 정책이라는 걸 청년 비례가 할 수도 없고 그 뭐 국가 된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의 세대에 걸쳐져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 거기에 가령 군 사병 문제 이러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군사병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군에서의 그 사병들의 어떤 인권 개선, 인권 뭐 처우 개선 이런 면에서 더 민감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방을 할 때는 무기나 뭐나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사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 이런. 또 김광진이 그걸 많이 했잖아요. 예, 김광진이가. 군인들 다 청년들이니까. 그렇지. 예. 뭐 그런 거 의미 있고 저는 오히려 청년비례를 뽑게 되면 청년비례가 진짜 해야 한다는 일은 국회에 만약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죠. 청년단체 이런 애들이 찾아가기 쉬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당의 그 정책을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렇게 토스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 청년비례가 가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단순히 연령만 가지고 의석을 배정하는 게 그렇지. 과연 정당으로서 가치 있는 행동인가. 왜냐하면 그, 진짜 한석이 아까운 판인데 뭐랄까 그릇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저 능력 내공 내공 그 정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뭐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흔한가?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저 명문 구단에서 우리나라 야구 야구 프로 구단에서 리틀 야구서부터 이제 그 뭐 축구도 그렇고 유소년 클럽 이런 거 안 키우잖아요. 그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당이 어릴 때부터 캠프 열고 어떤 그 정치적인 훈련을 그렇지, 쌓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가르쳐가지고 되는 네, 가르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문하니까 이혁윤 씨께서 저기 김광진 의원은 솔직히 청년 비례라기보다는 예비군으로서 활동을 크셨다 이렇게 예비군이 청년 맞아요. 근데 그것부터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상임위가 그 국방인가 네, 국방이었죠. 네. 국방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했어요. 자기 활동반에서 생활을 거기서 하니까 경제 쪽이나 이런 자기 상임위가 거기였어. 그런 걸 한 거지. 오케이, 예, 청년 비례 너무 드릴 것 같고 이정미 후보는 인천연합 출신이고 김정은 나는 비례, 그래서 네. 이정미 때문에 난 정의당 비례를 난 정당 투표를 안 합니다. 이야, 사람이 그래도 한때 몸담았던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래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예. 감이 아니고 예. 만약에 예. 저 순위가 조금이라도 밖에 조금 밑으로 조금만 해주실래요? 추해선이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 주세요. 아 조금 더 아 그러니까 내려가 주세요. 아 조성주 조성주라든지 뭐 그 정도였다면은 난 했겠어 정의당 했겠어 근데 1번이 이정미야 주사파야 다른 데는 다 찍어도 저기는 안 찍죠 그리고 야, 또 이제 조성주가 그것도 지나치게 막 너무 이거는 직관적인 판단 아닌가 이 라인은 저 그 어떤 지도부에서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당원 투표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기획된 네.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면은... 또 조성주가 어떻게 보면 6번이라면은 이제 배수진 그 마지노선에 간당간당 걸쳐 있잖아요. 12%가 그렇죠. 네. 네. 그 4위에서 6위 사이에 걸쳐 있는데 조성주까지라고 간단하게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저기 2번까지 될까 말까인데. 아, 2번이에요. 네. 근데 조성주하고 4번 아닌가? 아니, 조성주하고 얻음표가 이정명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 룰상 그렇게 돼버린 거지. 룰상 그러니까 얻음표가 1번이 뭐 7천 표 받은 것도 아니야. 천 몇 표 받았어. 저기 뭐야 조성주도 그 정도 받았어요. 조성주가 더 받았어 6번이. 그런데 이제 저기 여성표 뭐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냥 조직표가. 오케이 오케이. 예. 저건 아닙니다. 넘어가면서. 저건 아닙니다. 뭐, 저 리버럴님 무섭네. 저 비례 순번은 아닙니다. 예, 저 추혜선 씨 같은 경우는 저 호남 36구 나왔다는 게 여성이자 고졸이에요. 그리고 그 학벌 세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중에 자라면 뭐 방통대네 무슨 뭐 이런 데 가서 뭐 석사 박사 다 하잖아요. 사실 석사 박사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저 순수하게 고졸 여성인데 생애 가장 긴 시간을 언론 노조 활동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 활동 어디 채우고. 언론에 들어갔었죠? SBS 노조. SBS? SBS 노조 간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SBS에서 고졸이면은 PD나 직원이 아니고 저기 노조에서 고용한 노조 상근. 아 노조 상근이었어요? 예, 예. 아, 특이하네. 그렇게 들어가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언론개혁 시민연대 거기 이제 사무처장까지 예, 예, 예. 역임을 하다가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정의당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단 저 그게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정당 측에서 제시할 수 있죠, 지적할 수 있느냐. 바로 다음 날 언론의 그 정당의 문제점이 도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언론과 싸우는 정치 집단이 존재가 가능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상정 대표가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심상정 대표 한번 해보자고 그런 거고 자기는 그걸 하러 왔다. 이런 생각하는데. 싸울 거다. 네,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언론과 싸우러 온 거다. 어쨌든 네? 나는. 보면은 최민희 까라인데 전 별로 좋게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이게 최민일 말참 네. 힘들게 내가 그래서 아 이분이 최민희하고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최민희를 디스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애매하네. 어 근데 디스건 뭐건 최민희 의원도 굉장히 훌륭한 언론 운동가 맞는데 결은 확실히 달라요. 누가 탈당했다는 거야? 이호근님이 탈당했습니다. 누가? 저기 저분이 아무 홍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가 윤종호로 되고 나서는 경선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억울하 등등의 그 지역구에서 뭐 일이 벌어졌나 탈당하셨습니다. 아 이호균 씨. 아 정의당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 해갖고 아, 지역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똑같은 얘기가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건데. 아 본인이 탈당했다. 본인이. 아, 이혁윤님은 원래 그 정의당 당원이셨나 보죠. 네, 그런가 보네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쭉쭉 넘어가면 다 뭐 그렇습니다. 조성주 이하루는 뭐 볼 거 없잖아요. 어, 조성주 후보하고는 그 조성주 후보의 그 어떤 뭐 북콘서트 같은 걸 제가 사회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린스키를 되게 좋아합니다. 알린스키 미국 진보 학자. 아, 예, 그 학자? 근데 진보지만 굉장히 그 타협적이고 어떤 그 합리적인 일 추진 방식을 유작에 남기고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 맞아요 사회주의자인데 민주당으로 블록을 형성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대 강령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신뢰가 생겨서 그 하자 이런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한 번만 지면 우리 끝장이고 상대는 열 번을 줘도 끝장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승리를 추구해야지 한 번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크게 실망하지 말고 지역으로 돌아가라. 지역으로만 돌아가 아, 조직을 만들어라. 위에 HJ리님이 언제 날 잡고 NL 특집해도 꿀잼일드. 그거요? 이 부분은 예. 저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그 영은 뭐 영은 진짜 NL만 생각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디 가서 NL 욕 많이 한다고 말 많이 듣는데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NL을 증오하는 사람이야.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게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 나도 안철수는 절대 감정을 개입해서 안 돼. 나는. 자 이제 자 마무리하시죠. 다 끝났는데. 뭐 거의 이제 통진당 뭐. 해산을 위해서 증언을 쓰려고 아니, 저거, 했던 사람이. 저거 해야 되는데 다른 당 한 명씩만 합시다. 비례당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아니, 녹색당. 했잖아. 녹색당. 아 노동당 녹색당. 녹색당은 녹색당까지만 봅시다. 다른 데 볼 거 없어. 아 노동당 하나 찍어봐요. 노동당. 노동당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두 명 나왔네. 저 둘 다 둘이에요. 용해인. 구경은 대표고. 네. 용해인은 저 그 가만히 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 그 광고입니다. 딴지일보에 용해인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하셨죠. 네. 자 이제 녹색당 가보죠. 황윤. 예. 아, 저 녹색당은 어 자기네 당 강령에 의거해서 학력은 전부 일부러 안 적었네요. 예. 예. 학력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녹색당의 특징은 비례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한다. 아, 승계해서. 앞 사람이 사퇴하면 예, 승계하니까 예, 예. 임기를 뭐 3등분해서 예, 승계시켰다 예, 예. 뭐 이런 당력을 가지고 예. 있죠. 재밌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당직자를 추첨으로 뽑게 돼요. 아,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남, 얌, 여남 여남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예. 선거 대신에 예. 추첨으로 하는 게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규모가 복잡한 거대한 사회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겠지만 추첨이 오히려 훨씬 더 민주적인 투표 선거 방식일 수도 있어요. 뭐 유럽에서도 가끔 뭐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그런 걸 택하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너무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자. 뭐. 저는 그냥 그 녹색당, 노동당 다 화이팅이지만 화이팅인데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특히 녹색당은 그 어떤 그 저기 이상과 어떤 교과서적인 도덕 교과서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현실에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그 현실적 방법도 아니, 딱 한마디 표현하면 됩니다. 발에 좀 딛고 있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녹색당 둘 다 과연 자신들이 대중정당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아니면 그냥 캠페인 정당인가? 아니면 동호회죠. 동호회. 캠페인. 나는 저기 뭐야? 저기 지금 2번 보세요. 미량 765kb 그 송전탑 반대 있잖아요. 킬로볼트. 킬로볼트. 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하잖아요. 제가 반대 대책이. 탈핵 운동가. 어. 나는 저거부터도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송전탑 밑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송전탑 전기 그 전자파 막 이런데 얼토당토한 게 그 뭐야 과장된 그게 너무 많습니다. 저기 송전탑 그건 제가 잘하는데. 아 물리학과. 예, 예. 아 예. 저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잖아요. 예. 하지만 위험성이 없다고도 단정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 의학, 현대 기술로는 몰라요 아직.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 나중에 좀 얘기해. 여러 가지 것 같은 거. 아, 저 송전탑 뭐 이런 거 문제 떠나서 원자력. 원자력에서 그 녹색당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비과학적인 태도를 너무 많아요.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전자 조작 뭐 GMO. GMO. GMO 뭐 농약 문제 이런 거. 너무나 마치 이거야. 마치 이거야. MSG 먹으면 무슨 잘못된 거 같아. 안 잘못돼. 멸치 다시다 해서 그 얘기 했잖아. 뭐 또 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우리 정도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정도 되는 사회에서는 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위해서는 진짜 과학적 기반을 한 개라도 놓치면 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 불안 마케팅이다. 되던 소리 하지 마라. 공포 마케팅이다. 이거를 피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적 전문성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또 이제 음모론을 깔고 뭐 다국적 기업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저 취재 때문에 과학 환경 이쪽 파트에서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 소위 그쪽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라는 교수들 전문가 집단 그 이쪽 환경 쪽 네. 그걸 듣고서 와 위쪽 위에로 와 진짜 이 양반들 아니, 완전 얘기 들으면 정부나 이런 그 개발 하는 인간들은 진짜 쓰레기고 개새끼들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하려고 해보면 교수라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제 뻥카가 심한 거 제가 몇 번을 당했습니다. 네. 거기다 또 마사오님은 귀가 팔랑귀 귀가 얇아. A 전문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주장이 다 맞고 B 전문가를 만나면 A가 다 틀리고 이게 맞네? C만 나면 또 달라지고 네. 몇 번 뺑뺑이를 돌았다는 네. 진짜 짜증이 났어요. 그만큼 팩트를 체크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닭이냐 달걀이냐. 아니 한데. 교수고 전문가인데 그렇게 뻥카를 칠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알고 보니까 뻥카더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거 믿고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저 기사를 썼어 봐. 나만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팩트체크 힘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제 그 정의당과 그 녹색 저기 특히 뭐 노동당 노동당과 통진당 뭐 이런 거 이분들 지금 뭐 민중연합당과 하고 어쨌든 그 양당이 아닌 나머지 당 아니 국민의당을 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국에 진보 정당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선거 특집 방송하면서 할 거 되게 많아요. 아이템들이 막 나래비를 서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 와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막 방해하면서 막 화면 올리고 그랬던 거야? 난 또 뭘 대단한 거라고? 아니야, 그건 그냥 순수하게 방해한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분이 뭘 나한테 질문한 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다루면 여차하면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아, 그렇긴 해. 나만 그런가 봐. 그 어떤 증오심이 펄펄 넘치는 사람 막 하지. 내가 객관을 아, 이 대목에서 내가 객관화를 잘 못했네. 네, 저 노인네 왜 저래? 뭐 이렇게 된다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수고하셨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13일 오후 5시 그 투표 결과를 중계하는 그 투표 그 제목이 뭐였죠? 개표 필리버스터. 아. 그 제20대 총선 개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다시 뵙기로 하죠. 그 저 그날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워낙 장시간 하는 거니까 다른 게스트도 막 올 거예요. 막 그래서 시끄럽게 할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정신이 없을 텐데 예 얼만큼 탈모인지 필독이 네. 직접 눈으로 한번 네, 확인해 보시죠. 탈모인 필독 올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걸 저 5, 6, 7 그리고 오늘 이렇게 4일째 하고 이제 13일 당일날 개표 방송하고 이 모든 짓을 왜 하느냐 이제 그 그렇지, 투표 이후에 중요한 얘기다. 예, 저 DSN 채널 1부, 2부, 2부에서는 이제 그 아저 개저씨들의 시정 잡담 딱 맛백이에요. 여기 술 깔아놓고 우리 아저씨들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통진당 개뭐 이런,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거 맛보기 보신 거예요. 아, 가자 코리아 안 했다고 지금 김영께서 그냥 엄청나게 가자 집에. 저도 리버님의 의견을 네. 더 듣고파요. 아유, 저 가자 코리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소원이라는데. 그 버럴님이 언제부터 그 리버님이 됐어? 리버는 강이야, 강이야. 코리아, 어, 류승구. 오, 류승구. 임팩트 있게 생겼어. 학력은 또 왜 미기자야 또. 하나 아, 이분들도 같이 녹색당과 같은 예. 노선을 갖고 있네. 근데 이분들은 학력이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아, 저 비례대표 이분은 사무처장이시네. 대한민국 만년 역사 미래문명 연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미래문명원 대표고 한 분은 미래문명원 연구위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는 정도도 아니야. 만년을 내다봐. 아, 저 왠지 저 환의 냄새. 그렇죠. 환 냄새죠. 네, 가자 코리아다. 만년을 내다보는 분들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 네. 마무리하시죠. 저 앞으로 총선 끝나고 개표 방송까지 다 기대해 주시고. 개표 방송은 유시민. 근데 제가 그 유시민 같이 네.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은 안 부릅니다, 우리. 남들 그 뭐야 얘기는 내가 사실 인물 얘기에 약해 그동안. 네? 그래서 사람들 관심도 없었는데 예. 관심 가지려고 힘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뭐 관심을 갖느라고 힘든 게 아니지. 갖는 척하려고 힘든 거지. 안 갖잖아 결국.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 진짜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DSN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패밀리들 내일 지각하기 없기.